잠시라도 헤어지면 보고픈 사람. 보아 또 보아 또 또 보고 싶고 이런 게 사랑인가 봐. 한여름 시원한 소나기처럼 그렇게 내 마음 적시는 사람, 그런 사람 바로 당신이야. 세상 하나를 택한다면 나 역시 당신입니다. 오직 하나 바로 당신이야. 당신입니다.